난 오늘도 내 사람들을 위해 노래해.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te. I'm in a bad mood. How's it going there? This is Daniela. 오늘도 다니엘라입니다. Well, today's expression is I'm in a bad mood. 자, 오늘의 표현은 I'm in a bad mood입니다. 방금 나온 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I lost my wallet. 나 지갑도 잊어버렸고 And I forgot to bring my cell phone. 폰도 놓고 왔어. And you're late. 그리고 너 늦었지? I'm in a bad mood. 진짜 기분 완전 최악이야. 이런 뜻입니다. 어우, 저 갑자기 감정몰입됐어요. Anyway, 이런 표현은 언제 쓰나요? 그러고 보면 왜 있잖아요. 가끔 남성분들이 데이트에 늦었을 때 여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막 야, 됐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Alright, now listen very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자, 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제 따라해 볼게요. I lost my wallet. And I forgot to bring my cell phone. And you are late. I'm in a bad mood. 여기서 you의 강세가 있다는 건 난 지금 지갑도 잃어버렸고 폰도 놓고 왔어. 근데 너마저 늦었어. 그래서 너를 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너 때문에 더 짜증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죠. 근데 이럴 때 bad는 좀 얄밉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bad잖아요. 근데 이 bad는 좀 에 발음이 강한 bad예요. I'm in a bad mood. 그래서 뭔가 bad를 엄청 강하게 얘기해주면 진짜 삐지고 화난 거를 막 이렇게 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You know what? I'm in a bad mood. Don't touch me. 여기 나오면 진짜 그분은 그날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응용할 수 있죠? 걔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He is in a bad mood. 그녀? She is in a bad mood. Tom 해볼까요? Tom is in a bad mood.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너 기분 안 좋아? Are you in a bad mood? 걔 기분 안 좋아? Is he in a bad mood? 저 여자 기분 안 좋아? Is she in a bad mood? 톰 기분 안 좋대? Is Tom in a bad mood? 잘 아시겠죠? 이거 몇 번씩 들으시면서 오늘 반복해 주세요. Okay, well, you know, if you're not in a good mood, if you're in a bad mood, 오늘 기분이 안 좋더라도 Every day may not be good, but there is something good in every day. Think about that.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영어해. Practice English every day, okay? Alright, it's time's up.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pod. Have an awesome day. God bless you. Bye-bye.